주말에 뭐 할 거예요? 저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. 영수 씨는요? 저는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요. 무슨 운동을 할 거예요? 축구요. 시간 있으면 구경하러 오세요. 어디서 하는데요?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해요.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? 비가 오면 운동을 못 해요. 비가 오면 같이 영화나 보러 가요. 네, 좋아요.